조각을 잃어버려 이가 빠진 동그라미 슬픔에 찬 동그라미 잃어버린 조각 찾아 떼굴 떼굴 길 떠나네 어떤 날은 햇살 아래 어떤 날은 소나기로 어떤 날은 꽁꽁을 다 길 옆에서 잠깐 쉬고 에야 뒤야 굴러가네 어디 갔나 나의 한쪽 벌판 지나 바다 건너 갈대 무성한 늪에 치고 비탈진 산길 낑기 몰라 둥실둥실 찾아가네 조각을 만났으나 너무 작아 헐렁헐렁 다른 조각 찾았으나 너무 커서 울퉁불퉁 이리저리 헤매누나 저기저기 소나무 위에 누워 자는 한쪽 아리 다가가서 맞춰보니 내 짝일세 얼싸 좋네 찾았구나 기쁨에 찬 동그라미 지난 얘기 하려다가 아 입이 다쳐 말 못하니 동그라미 생각하네 이런 것이 그렇구나 냇물가에 쭈그리고 슬퍼하던 동그라미 애써 찾은 한 조각을 살그머니 내려놓고 떼굴 떼굴 길 떠나